Let's go. Baby, the world is yours, I give it to you. It, 자신만 믿고 나 여후에 겪게끔 내 최선보다 10호 이상 계속 작업 champion music 허리 movement 내 움직임이 마치 예술 같아 내 열정 보면 마치 괴물 같아 난 스케줄 없어도 난 매일 바빠 발전된 모습이 매번 달라 I'm loving my life 어려움을 겪고 배고픔이 커져 고비만 넘겨 부텐이 터져 Will not give up cause I ain't no sucker oh no It's that Jordan jumper with a buzzer beater 좀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어 패배 따위 난 your next time meet you up Baby The world is yours, I give it to you. Can you hear me? Tell me. Your visions, you make them come true. You know we run it, run it. We run it. Take it on, tell you, know the we. Big boy, yeah, guess be cool. Yeah, I know it, big boy. 네 이마에 비추어 뒤처지게 도지쳐서 너는 오르졌지. 각을 재기 전에 각을 잡아지. Make it boogie, switch a move, make a move. Bang, 문이 부려 이겐 보기 전에 부중인을 가로막으니까 눈물 부셔 두불시게 기분 뜨게 만든 표견 체크 누구에겐 폭력이지 채박기만 도는 하루 어때 너네 니게 제 자리로 보이니 채밥에만 꼬이는 제 침이 못 이긴 땀이 너를 바꾸자 Baby, the world is yours I give it to you Can you hear me? Tell me Your visions, you make them come true You know we run it, run it We run it Take it on, tell you 너를 위해 We run it 지금부터는 너의 시대 We run it 정상을 향해 보을 위해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Chasing dreams, I got the feel. 멈출 수 없어, love the thrill. I'm a beast, I got to kill. 두렵지 않아, I got the will. 내 꿈을 향해 달리고. 포기 따윈 없어, never know. 관전 now, just lose control. When it all falls down, it's domino. You know, I'll get up and try again. I can see the light again. And I get big ol' fly again. Winning is my vitamin. Get born this game, I just get it. Once I got it, I don't lose it. Trying to do these bumps and bruises. I'm the best, and I just proved it. Run it, run it. I just do it, baby. Me just so I'm crazy. 포기란 단어를 아직 안 배웠어. Dream chasing. I just do it, baby. Me just so I'm crazy.